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좋은 아침, 좋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뜨란뜨란지기 백두현입니다. 마케팅의 한 방법 중에서 긍정 표현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식당이나 어떤 단체에서 광고나 홍보를 할 때 우리 식당은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식당은 천연재료만 사용합니다 라고 표현해야 매출이 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뭐뭐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는 뭐뭐 합니다. 같은 뜻을 전달하더라도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된다는 이야기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가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습니다 보다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로,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넘칩니다.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이야기, 남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더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뜨란 시작합니다. 사랑했더란 오프닝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요, 오프닝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 극동방송과 함께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은 오프닝 또 오늘의 말씀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찬입니다. 주 말씀 향하여. 오시네 온 땅에 주만한 주 사랑으로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인도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는 능도하는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강찬의 음성으로 주 말씀 향하여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919님 문자 주셨고요. 이학근 안수집사님, 사랑이들 안에 똑똑똑 문 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 또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침 일하러 가는데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라고 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914님 오프닝 또 의이라고 하신 분 출첵해 주셨고요. 가을 개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또 많은 분들이 주님을 알기를 또 영원 구원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과 찬양 들을 수 있음 너무 감사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정민님께서 글을 주셨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가을철 프로그램을 단행합니다. 개편 단행하는데 전국에 있는 극동방송이 동시에 다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생각날 때마다 한번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914님께서요, 피디님이 주신 오프닝 말씀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표현,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잘 받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책과 식사권 감사하다고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엄진수님, 네, 사랑했더란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간 남편과 차에서 함께 듣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는 남편 집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네,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또 특별히 여러분들께 찬양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아, 오늘 이 찬양 꼭 듣고 싶어요. 저 계속 귓가에서 맴돌고요. 입가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찬양, 네, 문자 메시지 주세요. 카톡 주시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이 넘치는 사랑의 뜨란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옵니다. 밝은 미래 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 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Sam Smith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H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난 질레트의 캡틴 하정우다. 프로실드를 만나는 순간 과거의 상처는 사라질 것이다. 윤활 밴드가 아래에 하나, 위에 또 하나. 프로실드 이중면도 보호막으로 질레트 최적의 부드러운 면도를. 질레트,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콘서트, 페스티벌, 파티,

네, 나의 등 뒤에서 신청하신 분 많이 계시네요. 함께 하시죠. 1525님, 엄진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들으셨고요. 지금 김치 담그면서 방송 잘 듣고 있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꼭 이 찬양을 듣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신명호님, 굴삭기 운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하시죠.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말씀 붙잡고 더욱더 굳세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상인 권사님 말씀 붙잡고 힘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면 내시경 하시고 면담 진료실 앞에서 대기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송정미 음성이었습니다. 항상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잊을 수가 없죠. 신청하신 곡입니다. 수원시립 합창단의 능하신 주의 손. 나무엔의 음성으로 떼저무로 함께 찬송하셨습니다. 아침 찬양 시간 참 은혜롭네요. 유예준님, 사랑했더란 주님 사랑이 가득합니다. 가을의 햇살, 이 찬양, 또 기도, 눈물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김용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환하게 웃고 그 미소로 나아가는,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글 주셨습니다. 4236님, 네, 너무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만 나하고 이렇게 좋은 방송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주셨어요. 7367님도요, 사랑했더란 오늘 은혜 받으면서 있네요. 라고. 3396님도, 네, 찬양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글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 외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라는 분 많이 계시네요.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 계세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라는 찬양인데요. 유 에스터가 부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네, 유에스더의 나 약해 있을 때도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직 주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라는 곡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좋아했던, 많이 울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갑자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같이 나눴는데요. 이 찬양 저 알아요 알아요 하신 분들 좀 제법 계시네요. 주바라기님 가사에 힘이 납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셨고요. 구성훈 집사님도 제가 힘들 때마다 이 찬양 불러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주바라기님 늘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니 정말 감사하잖아요 라고 또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아침 시간 찬양으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고 또 글 남겨주신 분도 많이 계시네요. 마지막 찬양을 제가 좀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요, 찬송가 밴드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곡입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사실. 근데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어요. 이혜자님은 손자 어린이집에 보내고 지금 일을 하시면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고요. 서빙고 성전에 지금 가시면서 또 글을 또 남깁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아들 군대 갔어요 허오키님, 네, 계셨고요. 그리고 개척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송명희 시인의 곡 듣고 싶습니다 하신 분, 또 마음의 예배라는 곡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한 나라 강하게 듣고 싶습니다 손정희님, 그래도 참 많이 계셨는데요. 오늘 이 찬양으로 인사드릴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날, 기쁜 날, 긍정적인 날, 좋은 날 되십시오. 지금까지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ure.